넌 항상 그래. 이기적인 새끼.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. 아직은 잘 보이잖아요. 사실 두려운 건 그대 미안해요. 내가 미안해요. 약속하지 말아요. 약속하지 말아요. 생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너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넌 솔직히 세상과는 어울린 적 없어 홀로였던 내게 살았다위 벌써 잊혀진 지 오래 저 시간 속에 더 이상은 못 듣겠어 해망쳐 사랑 노래 넌 하나나 그저 길들여진 대로 각본 속에 노란하는 슬픈 비에로 난 멀리 와버렸어 I'm coming on 이제 다시 돌아갈래 어릴 적 제자리도 언제부턴가 날 yeah.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하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질 않네 I'm a loser 외톨이 센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넌 빼는 여자들과의 내 실수 하룻밤은 사랑하고 해 뜨면 실증 책임지지 못할 나의 이기적인 기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지금 멈출 줄 모르던 나의 위험한 지추 이젠 아무런 감흥도 재미도 없는 기분 나 변한 그때 혼자 있네 I'm going home 나 다시 돌아갈래 예전의 제자리로 언제부턴가 난 yeah. 사람들의 시선들 두려워만 해 웃어보지만 그 아무도 날 알아주질 않네 I'm a loser 외톨이 생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넌 내려놓고 싶어져 I wanna say goodbye 이 길의 끝에 방황이 끝나면 우리 후회 없는 채로 틈은 감을 수 있길 Loser 외톨이 산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I'm a loser I'm a loser player 나의 뮤세 우리 둘이 편해 완전 살찌네 너와 몸이 완전 착착 감기네 영원히 넌 25 shot 내게 변기 하나 baby 오고 파기 오 baby Children, 남자, 그대 향기에 취해 난 또 몽롱해지고 꺾이지 말아줘 제발 너만 잡살도 잡살도 Yeah.

Can you suck a mess of champagne? And if you know what I'm saying, it's all mogul bonus shit. Got a gummia, boy, gummia, you're there.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윈 내일에 조금 위험해. Hey man, you better slow it down. 다시 돌아 장난해. 지금 이 순간 나랑 같이 밖에 나갈래. 시끌시끌 분위기는 환상. 겁이 없는 멋쟁이들과 라 여기저기 너부러진 오퍼스원에 마무리는 달콤하게 디겜. 너는 빼지 않지 같이 함께 천국까지 맨 정신은 반치.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위네.